지난 7월 13일부터 시작된 남조선의 경상북도 성주군 주민들의 사드 배치 반대 투쟁이 52여일째 하루도 본짐 없이 성주군청 앞에서 대중적인 촛불 투쟁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촛불 투쟁이 시작된 지 50일째 된 8월 31일의 집회에는 많은 성주군 주민들과 함께 부산과 경상남도 창원 등지에서 달려온 남조선의 각계층 주민들이 참가했습니다. 성주군 주민들의 과감한 투쟁이 만명결의대회, 대규모 삭발 시위, 서울에서의 항의 행동, 다른 지역 인민들과의 공동투쟁 등 다양한 형태로 장기화, 적극화되고 있으며 사드 배치 조지 전국 행동은 9월과 10월에도 투쟁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고 맞서 나갈 태세를 보임으로써 괴뢰 패당을 극도의 불안에 몰아넣고 있습니다.